마인드온의 팟캐스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생각 때문이며 하찮아 보이는 일로 무너지는 것도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은 옳은 생각과 그른 생각, 창조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등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나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생각의 차이로 인해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고민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결국 생각은 모든 문제의 뿌리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꼬이면 먼저 생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대충 생각하다 보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유사한 상황을 당면해서 다시 힘들어하게 됩니다. 매사가 원만하지 못하든지 일이 꼬이고 고민과 다툼이 많아진다든지 일상에서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도 경험되어지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태도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삶의 환경과 자기 과거나 현재 미래를 바라볼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힘도 들고 금방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